네. 제가 대구에 온지 이제 11년째가 됐습니다. 강동교회에서 11년, 대구 평신도교회에서 11년, 이렇게 22년이 지나갔습니다. 강동교회가 처음 시작한 게 1997년도인데, 그리고 제가 여기 2008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8년도에 와서 2019년도에 이제는 퇴직을 하고 서울에 올라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온 것은 대구에 교회가 너무 없어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대구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동교회, 뭐 어떤 사람은 뭐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 설교하고 싶어서 교회를 세운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데가 없어서 대구에 내려와서 대평교회 세우고 그랬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강동교회 형제들이 제가 그 서울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울고 그랬는지 몰라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여기로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이 대평, 제가 대구 내려올 때 저희 큰딸은 막 대구 내려가지 말라고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불렀습니다. 대구 사람 되기 싫다고. 서울 특별시 시민이 되고 싶은데 왜 대구 시민 만드냐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그 섭섭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참 집사람이 이렇게 기쁨으로 동역해줘서 참 너무 감사하게 여기 내려와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마 여러분은, 야, 우리 맨날 이렇게 모여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교회가 꼭 존재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 여러분들, 여기는 수백 명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약교회는.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광야교회. 그 광야 전체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끌려 갔어요. 그리고 다 온 민족이 같은 종교, 단일 종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드렸습니다. 그 구약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교회는 국가로 테두리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나라로 이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교회는 뭐냐? 거듭난 사람으로 이루어진,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거듭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명의 백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그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에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신도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이 평신도교회라는 말을 쓰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이런 오해를 해요. 평신도교회는 대안교회를 생각합니다. 일반교회, 여러분들 대안학교 있죠? 대안학교가 뭐 하는 학교입니까? 학교에 보면 대안학교라고 있어요. 보면 대안학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애들이 모여서 따로 다니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면 신앙적인 교육을 더 우선으로 하는, 일반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리고 인성을 더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따르기 싫어서 만든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이 대안학교라고 그러죠. 대안학교는 여러분들 그 일반 졸업장을 교육부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졸업장을 못 받고 검정고시를 보게 되죠. 대안학교의 장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신도교회가 대안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안교회라면 우리도 참, 이 한국교회 그 틈새 시장을 삐집고 들어간 무슨 그, 하나의 그 교회 비즈니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신도교회는 말이 평신도교회지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는 뭐냐? 평신도교회는 권위가 실종된 교회. 우리 다 평신도. 니캉니캉 다 똑같다. 이래갖고서 그냥 모두가 그냥 다 왕노를 하는 너무나 멋있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치고 1년 안에 문 닫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 권위가 실종되면 그 집단 자체가 그냥 허물어집니다. 그냥 동호회처럼 돼버려요. 심지어 동호회도 회장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장로들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구심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교회는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 성에 떨어뜨려 놓은 것, 디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성에 너를 떨어뜨려 놓은 것이 그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신도교회는 권위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권위가 없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서로 그냥 자기 의견만 다 주장하다 보니까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예?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거 성경에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위를 무시하면요 자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된 교만한 거로 봅니다.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자랑치 못하게 하라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자랑치 못하게 함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데 가장 크게 품고 있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과하고 구별하는데 자기가 기준이 돼서 성과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성과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자기한테 있으면. 예? 최종 권위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권위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평신도 교회는 뭐냐?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다. 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신도 교회는요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데가 아니에요. 평신도 교회는 돌아가면서 설교해도 되고 돌아가면서 설교 안 해도 되고 어디에 틀에 묶인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활동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자기 은사가 뭐냐?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가 여기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도 우린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나와서 가르치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평신도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우리 평신도교회라는 말 자체를 이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반 교회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교회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평신도교회라는 말이 옳지 않아요. 원래는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 아까 구약교회와 대비된 신약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 오해는 일반 교회를 배척하는 교회냐? 야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장 옳다. 일반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우리 그렇잖아요. 물론 일반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관을 이루지 않고 좀 왜곡된 교회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반 교회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자신들도 일반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일반 교회에서 그런 상태로 은혜도 받고 복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곧 그들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친다고 해갖고 저 사람 말은 다 100% 옳은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해도 우리에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그 사람의 사상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가 넘쳐도 성경에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은 훌륭하니까. 옛날에 그 만민교회, 만민중앙교회 요번에 누구죠? 이재룡 목사 요번에 감옥에 들어갔죠. 15년형을 받았는데 거기 다녔던 그 성도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다르다. 왜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뭐 4시간 넘게 기도를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틀릴 수가 없다. 그게 기준이 되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눈에 봤을 땐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 그 사람은 수만 명의 목회자고 나는 10몇 명밖에 안 되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여러분들 제가 제 권위로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내 권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면요, 수만 명이라 수백만 명이라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이슬람교가 수억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해서 이슬람이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교회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 일반교회와 다른 교회를 만들자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자 이거지. 뭐 누구 나쁘니까 누구 나쁘니까 우린 좀 잘난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마음은, 성경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신약교회의 특징이 뭐냐, 신약교회의 특징을 한번 말해봅시다. 신약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거듭난 무리가 성전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당이 없어도 우린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신약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없어도, 구약교회에서는요 그 성전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죠. 북쪽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및 남쪽은? 남유다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남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어느 중심이냐?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만 되면 성전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사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드릴 때가 저 남쪽 지방에 있어요. 그럼 북쪽의 통치자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몰려가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급속하게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겁니다. 그래서 산마다 산당을 짓고 사람들한테 우상을 숭배하도록 격려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래갖고, 그래서 급속하게 타락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급속하게 타락했는데 초기에는 그랬죠. 물론 아, 이 산당 지어놓고 여기서 제사드려라, 그리고 그 산당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상징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그들은 이방 우상에 익숙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원전 722년 유다보다 무려 136년이나 앞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성전이 안 보이는 순간에 그들은 당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삼삼오오 어느 곳에나 막 모입니다. 들꽃처럼 막 퍼져나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것이 그겁니다. 너희들 수백 명 안 모여도 된다는 거야. 두세 명 모여도 된다는 거야. 너희가 모여서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강동교회 하면서 몰랐어요.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강동교회 형제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수많은 데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뭐 알고 싶다, 듣고 싶다. 심지어 김성희 형제님도 강동교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김성희 형제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대구에서 올라왔대. 부부가 같이 올라왔어요. 그냥 여기 말 듣고 올라왔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눈이 좀 뜬 거예요. 브라질에서도 연락이 왔고 외국에서도 막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면서 아, 그런 교회가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대단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할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는요, 대단한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은 29살에 죽었는데 그 사람은 인디언들 수십 명 전도하고서 죽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평생 한 일이 인디언들 수십 명 전도하고 죽은 거예요. 29살에 젊은 나이로 총각으로. 그 사람 수십만 명을 이끌고 있는 그 목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 사람 초라합니까? 초라하지 않아요? 진짜 초라하죠. 또 도대체 한 게 뭐냐? 근데 여러분들 데이비 브레이너가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를 보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미국의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나와서 그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짐 엘리엇 같은 사람들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바로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 그 사람 한 게 뭐예요? 가서 죽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짐 엘리엇을 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불이 붙었어요. 내가 가겠다. 나도 가겠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막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지.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려. 그건 여러분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작은 일에도 따르고 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런 교회관을 갖고 있어요. 우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할 수 있다. 그게 뭐 집이든 들판이든 공원이든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요. 신학교의 교인들 보면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들의 짝퉁이 아니야. 이들은 새로운 개념의 신세대 무리들이에요. 왜냐? 성전을 탈피해서 어느 곳에 모여든지 우리가 성전이다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은요. 정말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들도 시기할 만한 그런 교회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도 유대인들을 본받아서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이 갔듯이 우리도 조그만 창고 같은 거 하나 짓고 이거 성전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이 제사장 있듯이 우리도 사람 하나 세워서 제사장 비슷한 거 만들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면 뭐로 보일까요? 짝퉁으로 보여요. 유대교 짝퉁이구만. 기독교가 유대교 짝퉁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실체예요. 실체. 유대교가 그림자고. 우리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회가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형제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자매로 부르는 것을 어떤 사람은 아,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냐? 뭐 아무렇게나 부르면 어떠냐? 은혜만 되면 되지. 은혜만 되면 되지. 여러분들의 그 사고가 굉장히 자유중심적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으면 됐지. 뭐 그렇게 따지느냐? 여러분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우리 사상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막 그 진보주의자들이 학교에서 정교조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진보주의자들의 그 사상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교조하고 제가 맞선 사람이 저입니다. 그 정교조 그 수십 명하고 저 혼자하고 맞섰어요. 제가 교무실에서 마이크 잡고 그들하고 논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은 되게 좋아요. 자기 대리노로 하고 있는 걸 좀 착각해서. 나는 교장 대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나도 참 사상이 굉장히 미숙했어요. 왜냐? 나도 그렇게 세뇌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만 있었으니까. 그냥 공산주의는 나쁘다. 그거로만 그냥 막 세뇌됐기 때문에 무조건 공짜 비슷한 것만 들어가면 막 흥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상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 쪽에서 나온 책 중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노래도 있어요. 자전거 노래 있죠?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 노래를 막 비판한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노인 꼬부랑노인. 우물쭈물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렸을 때 막 즐겁게 불렀는데 그걸 비판한 거예요. 뭘 비판하냐. 아니 이런 몰상식한 아이가 어딨냐 이거. 어디 어린애가 꼬부랑노인한테 비키라고 그러고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그냥 어? 큰일 난다. 이런 권위주의가 어딨냐. 근데 저는 그때 아무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런 애한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옳아요. 예? 그 얼마나 아니 노인네가 지나가는데 어디 어린애가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비키라고 그냥 이거 자전거 가진 사람의 무슨 권위 나타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성부자들은 항상 욕을 먹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앞선 걸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보주의자라서 내가 성부자로 보는 건 아니고 아무튼 문제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뭔가 깨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반발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게 항상 옳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깰 때 겸손하게 깨져야 되는데 우리 안 깨집니다. 막 몸부림치고 야, 딴 사람 봐라 막 예화들을 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데 뭐 그 예화들을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 읽어봅시다. 너희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칭함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저한테 아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 물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지만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선생이라 칭함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건 자기 아버지한테 아비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아비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 캐톨릭에서는 뭐라 불러요? 신부라 부르죠. 그 부각이 무슨 부자입니까? 아비 부자입니다. 그렇게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그렇게 불러요. 신부. 아비 부자 부칩니다. 목사. 무슨 사자입니까 그게? 스승 사자예요. 그렇게 불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일반 교회를 비판한다고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지 말라. 여러분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왔는데 그 형제가 꼭 나를 장로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 그래도 제가 어떻게 감히 뭐 형제님을 나이도 많으신데 장로라고 부르니까 장로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나 좋아. 내가 그럼 좋아할 것 같냐 그랬어요. 이거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역행하려면 이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형제님 형제님한테 아유 형제님 부르기도 너무 머쓱하다고 뭐 그럼 큰 형님이라 부르겠다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호칭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옛날에 제가 그 어느 교회 다닐 때 대학생이 그 나이가 한 50이 모는 형제한테 형제님 부른 게 너무나 좀 민망스러워서 내가 그 형제님한테 좀 민망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형제님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로 불린다는 거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의 리더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따르는 게 별거 아닙니까?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게 우리가 볼 땐 아 이렇게 안 하고도 목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러고도 얼마나 참 잘 나갑니까 교회들이 잘 돼요. 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따릅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귀한 거예요.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 말씀을 이 교회가 올바른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이렇게 따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상대방을 아들처럼 그리고 아비처럼 따를 수는 있지만 호칭을 그렇게 부르지는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고 서로 지체들이다. 이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뭡니까?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2장 9절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교육의 3대 원리가 뭡니까? 종교교육의 3대 원리.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들 종교의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종교교육의 3대 원리인데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에 종교교육의 3대 원리를 치면요. 상당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대 원리를 이렇게 나눴어요. 1번 오직 성경, 2번 오직 믿음, 3번 오직 은혜 이렇게 나눴어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이게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예? 네? 아, 제가 볼 때 만인 제사장이 빠졌어요. 상당수가 빠뜨렸어요. 이건 의도된 건지 무지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일반 사회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사상, 3대 사상이 어떻게 이런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세 번째가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계의 3대 원리는 이제 신부라는 중간 존재 없이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우린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신도 교회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성직자의 평신도의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지하다 보면 일반 교회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 교회는 뭐예요? 성직자가 있잖아요. 그 성직자의 영역을 평신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일반 교회에서 평신도가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 봤어요? 못합니다. 성직자의 영역은 못 건드려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뭡니까? 성직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도 그들은 성직자의 영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직자에서 아무리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래도 성직자라는 이유로 평신도 위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따라야 돼.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마치 그룹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그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가 그대로 발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 하면서 뭐 교만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신도 교회를 자꾸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우린 평신도. 평신도라는 말에 너무나 이, 뭐야, 이, 뭐라 그러죠? 예? 네? 아, 평신도라는 말에 너무 세뇌가 되거나 아니면 또 그냥 그 강한 포인트를 받아갖고, 우린 평신도 교회인데, 저렇게 누가 메시지 하면 되냐? 돌아가면서 하자. 아니면 또, 우린 평신도 교회니까 다 골고루 똑같이 다 하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느 집단이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 어느 집단이고 어떻게 됩니까? 몰락합니다. 다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걸 시켜야지 모든 사람.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느 학교에서 거북이 있고 토끼 있고 독수리 있고 다 모아놓고선 오늘은 달리기 테스트한다. 그리고 달리기로 점수를 딱 매겨요. 일률적으로. 그럼 거북이는 어떻게 돼요? 낙제입니다. 낙제. 두 번째는 오늘은 수영 시험이다. 이래놓고 토끼도 다 물속에 집어넣고 시험하라고 다 그래요. 그럼 거북이는 제법 수영치는데 토끼는 죽습니다, 그냥. 그냥 낙제를 시켜버린다. 세 번째, 이번엔 나는 수업이다. 독수리는 확 날아가는데 토끼들은 다 떨어져 죽습니다. 거북이 그냥 떨어져 죽어요.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좋은 겁니까?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자라게 하자. 목표가 그겁니다. 거북이도 날 수 있게 하고, 토끼도 수영할 수 있게 하고, 독수리도 잘 뛰어갈 수 있게, 모든 게 우리 다 같이 전인이 됩시다. 잘 되는 수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은사 이런 난 너무나 미미한 은사를 가졌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은사로 가장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요. 그 사람이 괜히 앞서 나서서 그냥 막 무슨 일 저지르는 것보다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화되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나서서 막 돌아다니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우리 저 신약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신약교회의 특징은 헌금에 대한 올바른 적용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옆 사람에게 주는 거 헌금이 아니죠. 구약에서는 성전에 갖고 와서요 그 성전 통에다 넣거나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입니다. 신약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헌금이니까 하나님 하늘의 보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약에서의 헌금과는 그런 구약적인 예배당 중심적인 그런 헌금이 아니라 정말 형제자매를 돕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는 게 헌금이에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한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11조의 반만 자기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썼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아무 일도 안 생겼다. 뭔가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 내에서 뭐로 인식되고 있느냐? 저는 아주 피부로 체험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 내에서요, 구두쇠, 절대 돈 안 쓰는 사람, 신발끈 제일 오래 매는 사람, 식당에서. 왜 그래요? 전 이해가 돼요. 더 짜낼 돈이 없어. 교회에 뭐 11조 감사금 60몇 가지 헌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이걸로 위로하는 거야. 난 교회에다 냈으니까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서 잘 써주겠지. 우리는 그런 개념 안 갖고 있어요. 우리는 헌금, 그런 걸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필요한 헌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내에도 물론 드려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게 왜 헌금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왜 헌금 아닙니까? 그것도 헌금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헌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헌금이에요. 그게.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여러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요. 형제자매들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글쎄 얼떨결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 불러 모은 거예요. 세상에 머리카락 하나 더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여기 나왔을 때 얼떨결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수만 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람 조금이라도 상관없어요. 너희가 올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 퍼져나가는 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선택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한테 수천 명이 왔었습니다. 그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그걸로 그 수천 명이 다 먹고요. 배불리 먹고 이들이 그 다음에 막 몰려와서 예수님 어디 계시다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뛰쳐가는 겁니다. 떡 다 먹여주셔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그들한테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보러 온 것이 말씀을 들어온 게 아니라 떡 먹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떡을 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구해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다 떠났어요. 몇 명 남았는지 아세요? 예? 몇 명이요? 12명 딱 남았어요.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수천 명이 다 떠나고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뛰어나신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12명 남았어. 예수님이 막 야 떠나지 말라고 막 붙잡고 야 이거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지 이 사람들 다 유지하고 있을까. 예수님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올바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12명이라도 돼. 5천명 필요 없어요. 근데 그 12명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게 옳았습니까? 잘못 택하셨어요. 옳았죠? 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베드로가 이제부터 나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결심해서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너 가만히 있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태지연수 가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박지성 알죠? 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이 축구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조금 2% 부족하게 했대요. 그래서 맨날 몇 번째였냐? 축구선수는 11명인데 꼭 12번째였대. 박지성이. 누가 하나 빠지면 꼭 들어갔대요. 그래서 감독들이 스카우트 하는데 박지성 쟤는 정말 아까운데 뭐가 부족해. 그래서 모든 감독들이요 박지성을 제2번 후보로 놔뒀다가 모자르면 걔 데리고 오려고 딱 했는데 다 채워지니까 박지성 데려가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의 감독이 박지성 얘 참 열심히 뛰는 애인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자기 친구 감독한테 막 애걸복걸 해갖고 명지대학교에 그 명지대학교에 그 마침 수영선수 하나가 TO가 모자라갖고 그 수영선수 TO로 박재성이 들어갔대요. 명지대학교에. 그러면서 죽어라고 뛰는데 명지대학교에서도 항상 12번이야. 12번. 뭐가 부족해. 근데 히딩크가 딱 보더니 히딩크는 딴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어요. 히딩크가 박재성을 국가대표로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박재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하고 한번 대화한 그 대화 목록이 있더라고요. 박지성이 히딩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 감독님, 제가 왜 국가대표로 선출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맨날 후보로 뛰는 자기인데. 그러니까 히딩크가 그랬습니다. 어떤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출되느냐? 그랬더니 박지성이 그랬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럼 축구를 잘한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축구 잘한다는 게 뭐예요? 골 잘 넣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골 잡는 건 공격수가 골 잡는 거지. 포지션마다 다릅니다. 박지성이 그랬어요. 포지션마다 다릅니다. 그랬어요. 제대로 말을 했어요. 포지션마다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수비는 수비를 잘해야 되고, 골키퍼는 골을 잘 먹어야 되지, 골키퍼가 막 골도 집어넣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말했어요. 너의 포지션이 뭐냐? 그랬더니, 박재성이 미드필더입니다. 그럼 미드필더는 뭐가, 뭘 잘해야 되냐? 했더니,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거라는 거야. 공격과 수비, 양쪽을 다 커버하면서 공을 커트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거다. 그래서 박재성한테 물어봤대, 히딩크. 넌 뭘 잘하냐? 했더니,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거 잘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히딩크가,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박재성이 그 말을 듣고요. 가슴이 그냥 뿌듯한 거예요. 그때부터 박재성이 죽뚱살뚱 뛴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나게 뛴 거예요. 누구보다도 산소탱크 아닙니다. 산소탱크. 박재성이 2002년도 월드컵에서 슛 놓는 광경 봐요. 기가 막히잖아. 누구도 박재성이 그런 일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슛을 딱 놓고 딱 이러고 뛰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었죠. 아우성. 그리고 박지성이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주전으로 뛰게 됐죠. 누가 알았어요? 우리나라 어느 감독도 박지성의 그 번을 못 봤는데 히딩크는 봤어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히딩크보다 못할까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딱 보고선 불러온 거 예수님은요 히딩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내가 알아서 불렀다. 너는 네 할 일만 잘하라. 네 할 일 잘해라. 내가 알아서 너 불렀다.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모아놓은 거. 너희들은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돼, 그냥. 난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바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마 이 교회하면서 오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를 크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수천 명 할까? 우리 형제자매님 그래요. 아, 이 사람이 너무 적어갖고 이거 신이 안 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할 일은 신약교회를 실천하는 겁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약교회를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고 여러분들 몇 명 더 나오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약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생각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 교회 나와서 내가 다를 게 없다. 일반 교회하고 똑같더라. 다만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설교하는 거 외에는 다 똑같다.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설교하는 거 외에는 일반 교회하고 다 똑같다. 아,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죠?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설교하니까 일반 교회하고 다를 바가 뭐냐? 설교 하나만 딴 사람이 하는 거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아무나 설교 잘하는 사람 갖다 놓으면 되지. 맞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 솔직히 자수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했죠? 아, 최선영제 가면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 한 분 모셔다가 우리 또 우리끼리 아주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그 누구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여러분들 날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우리도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그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이젠 의를 위해서 살라고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이루려는 우리는 메시지 여러분들 목사 대신 내가 메시지 하는 거에 다른 거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아닙니다. 메시지 안 해도 돼요. 메시지 하다 안 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 누구나 은사가 있으면 나가서 메시지 할 수 있다. 교회 장로의 그 인도를 따라서 누구나 세워질 수 있고 그런 거 거침이 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 난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아 그게 참 좋더라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던 사람은요 아마 제가 떠나가면 그럴 거예요. 그래 이제 더 설교 잘하는 사람 어느 교회 가니까 참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거기 들으러 가자 그래 여러분 들으러 갈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나 위주의 신앙생활 한 겁니다. 여러분이 실천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너희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한 것 중에 실천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냥 설교 들으러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설교 듣기 위해서 실천도 잘 안 하면서 수십 년간 설교 들었어도 전혀 실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사랑 뭐 얘기해도 뭐 우리 별것도 아닌 걸로 우리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맨날 날 즐겁게 하는 설교에 익숙할 것이 아니라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기적인 사고방식 버리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전부 다 뭐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 알아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뭐가 가장 강조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불러 모을까? 그 사람을 불러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말하는 많은 부분들을 그냥 생략, 생략, 생략, 타협, 타협, 타협. 저는 조용기 목사의 그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듣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수천 명의 그 목회자들 모아놓고서는요. 이런 설교하더라고요. 정말 그 목사의 말 안 듣는 사람. 자기는 그 자기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장로가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그런대요. 자기 나 이 교회 떠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 말을 따른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또 일반교회 왜 비판하냐? 아니요 저는 일반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우리는 안 그런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교회관 내에서 우리가 거기에 세뇌되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다 떠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일반 교회 만들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셔서 우리끼리 또 행복하게 한번 교회 만들어 봅시다. 이 대부에 교회가 없어서 그런 교회 만듭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너희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해봐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비즈니스로 빠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이루어 가보자. 여러분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여기 앉아만 있어도요. 여러분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내에서 나 굉장한 봉사를 하고 있다 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여기 있다는 것 존재 자체가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동교회 제가 내려오면요. 메신저가 없어요. 강동교회 내려오면서 그냥 사람들이 흐지부지 일반교회 가겠지 세상에 11년 동안 그 강동교회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그 집세 내면서 있는 게 너무 버겁다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 생각했는데 뭐 그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근데 또 한 자매님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장소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 찾아와요. 구경하고 갑니다. 아, 이런 게 가능하군요. 우리도 한번 어디 해봤는데 1년 만에 다 문 닫았는데 여기 20년, 20년이 된 거야, 20년. 그런 교회가 2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우연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런 걸 확신했어요. 아, 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 모으신 거라. 전 최근에 아주 너무 확신이 돼갖고, 전 참,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아,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딱 확신이 오더라고. 저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누가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여긴 뭐라 그랬어요? 예? 적은 무리여 그랬을 때 이게 수만 명을 말할까요? 적은 무리여 하면 뭡니까? 예? 몇 명이 적은 무리일까요? 기준이 없지만 대강 한번 말해보세요. 적은 무리 하면 몇 명일까요? 5,000명. 예? 예? 아, 너무 작게 잡으셨어요, 대리님들. 예? 10명 이하 적은 무리입니까? 12명? 여러분들,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적은 무리는 힘도 없고요. 파워도 없고, 뭐,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지, 대단한 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실천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교회에 익숙해 있으니까 뭐, 뭐가 소중하냐, 뭐,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장로로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중한 교회관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감사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다니세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괜찮아요. 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야 우리 좀 더 늘릴 생각으로 우리 좀 한번 모셔보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신약적인 교회관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거 기쁨으로 여기시고, 저는 이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여기 보면 자매님도 이 교회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 받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교회로서 구세군 하시도록 이 교회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 교회 통해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지만 있을 거 다 있잖아. 그죠? 뭐가 부족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서울에서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제 자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압니다. 제가 참 게으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관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 바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관을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기쁨으로 실천한다는 기쁨으로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인천에 있는 이런 교회는요, 어떤 분이 일반교회 목사가 우리, 난 똑같이 형제자매로 분류하겠다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이렇게 타이틀 떼고 들어왔다면 좋다. 교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참 벗겨지기 어려워요. 사람이 권력이 올라가긴 쉬워도요, 내려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대한다는, 똑같이 대항을 받는다는. 결국은 어려움이 생겨갖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얼마든지 그런 설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뭐 목사 타이틀 떼고 형제자매로 와서 같이 교제한다면 좋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장로로 세우고 뭔가 세우고 움직이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서서히 서서히 잠식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너무 겸손해서 그분한테 아마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겸손해서 그분한테 또 이렇게 호칭을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스스로 자기는 겸손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라고 말해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교회를 오염시키고 결국은 다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별거 아니지만 난 능력도 시급히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이런 사명감을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귀중한 정말 이 귀중한 이 교회관을 우리가 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거 잠깐 보면 그렉 옥덴 박사가 쓴 계급적 제도교회요. 유기체적 교회로 거듭나라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비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유기체적 교회와 제도적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퓰러 신학교 목회자 박사과정 책임 교수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체적 교회는 출발점이 뭐냐? 그리스의 뭐 교회는 그리스께서 내주하는 백성 전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제도적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직분들, 즉 목사, 장로 이런 게 있어야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유기체적 교회와 제도적 교회. 그럼 유기체적 교회는 뭡니까?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거기서 장로가 선출돼요. 근데 제도적 교회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냥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여기 뭡니까? 교회의 사역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나신 은사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은사를 따라 활동하는 게 유기체적 교회인데 제도적 교회는 뭡니까? 사역은 성직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은사가 있건 없건 간에 성직자는 무조건 메시지해야 되고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역의 구별은 유기체적 교회는 모든 사역은 평신도의 사역이에요. 근데 제도적 교회는 평신도의 사역은 성직자의 사역을 보충하는 2차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기체적 교회는 하나의 백성입니다. 근데 제도적 교회는 두 백성이에요.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있어요. 여기 하나의 사역인데 여기는 두 사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렉 옥덴 박사가 저도 세상적인 지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권위가 안 쓴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목회학을 연구한 사람들 말하는 게 뭐라냐. 읽어보세요. 맨 제목. 시작. 계급적 제도교회요. 유기체적 교회로 거듭나. 이거를 권면한 겁니다. 왜냐? 이게 성경적이니까. 성경적이니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열등감 느꼈죠? 아니 사람들이 막 그냥 너희 목사도 없대며 이단이며 이단 아니냐 뭐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큰 교회 가면 신분이 보장되는 것 같잖아요. 어느 교회입니까? 그 큰 교회 이름을 딱 말하면서 제가 그 교회 교회입니다 이러면 신분이 보장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는 취미생활 아니에요. 신앙활동입니다.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느냐 그게 신앙활동이에요. 나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게 신앙활동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이루는 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고 있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신앙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